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사실 말야 난 그날에 이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. 처음부터 난 알 수 있었어.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이미 우린 정해진 운명 같았어. 사랑은 내게로 와 너를 이끄는 시간으로 나를 기억해. 눈이 부시게 빛나던 그런 날에 내게 와줬던 고마워 네가 내게 와줘서.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이미 우린 정해진 운명 같았어. 사랑은 내게로 와 너를 이끄는 시간으로 좋은